하던네 하던네 금밤이요 그래 삶은 밤이로구나 구경을 가세 구경을 가세 금강 사가지러 에라 산 구경 가잔다 사던네 하던네 할머니 가시 할머니 가시 금밤이요 밤이로구나 달맞이 갔세 달맞이 갔세 강릉 경포대에라 달맞이 가잔다 얼싸 좋네 하좋네 밤 밑에는 낙엽이로구나 싸졌네 하졌네